까지 보고는 개새끼 재수 없는 저놈 보고는 송아지 보고는 소새끼 망아지 보고는 말새끼 강아지 보고는 개새끼 재수 없는 저놈 보고는 18새끼 송아지 보고는 소새끼 망아지 보고는 말새끼 강아지 보고는 개새끼 재수 없는 저놈 보고는 세나리타 석천이는 여기 탤런트 주원기 유지원씨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강인입니다 동시 세나리타 정기 정기우 멋있당